맞춰 사연의 간식 단번에 넘어 오갔던 turning 내 차례에 멈춰 있어 눈치 따윈 던져 지금부터 시작해 rolling dice 너에게 내 던진 on my heart 이기고 지는 건 잊어가 더 빠져가 같이 어디라도 어디라도 falling 어디까지 잠겨가는지 모르겠어 눈을 떠도 온 사방이 너 하나인 뷰 애초에 판이 패스듬이 기운 채로 왔던 게임 As you already know 시작해 rolling dice 너에게 내 던진 on my heart 이기고 지는 건 잊어가 또다시 멀어져 그럴수록 간절해지는 건 기나긴 게임 끝낼 수 있는 건 너만 할 수 있어 시작해 rolling down